조선혁명박물관이 개관된 때로부터 지난 40여 일 동안 인민군 장병들과 내각 사무국, 전력공업성,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천여 개 단위의 10만여 명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이것을 참관했습니다. 또한 주조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 네팔,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이집트 등의 외국 선임들과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일꾼 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혁명박물관을 찾았습니다.